봉수형 유리병, 경주 황남대총 출토, 신라 5세기 국보 193호. 신라의 유리그릇은 왕릉급의 대형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금관이나 금허리띠처럼 특정 신분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피장자의 정치적, 사회적 신분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봉수형 유리병은 황남대총에서 출토됐다. 주변의 빛을 빨아들일 듯한 신비로운 연녹색 유리병으로 그리스의 오이노코에라고 불리는 유리병과 형태가 거의 유사하다.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주변에서 주로 만들어졌는데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신라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병의 주둥이 부분은 나팔림 모양이며 중국에 전해지면서 주둥이가 봉황의 머리를 닮았다고 봉수병이라고 불려졌다. 주둥이와 목에 파란색 띠를 붙였는데 이러한 장식 기법은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다. 손잡이에 감긴 금실은 부러진 손잡이를 수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